살다 보면 우연도 생길 거라고 이렇게 마주 보니 무슨 말을 해야만 하나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아 너를 떠난 이별의 비밀 속에서 비워도 밀려드는 미안함 하나로만 살았다고 어질고 냉정했던 날 원망해줘 질고 냉정했던 날 원망해줘